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미제 침략군에 의해 신효순, 신미선 학생들이 무참히 살해된 때로부터 15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고 신효순, 신미선 15주기 추모 행사 공동준비위원회가 13일 경기도 양주시의 미군 범죄 사건 현장에서 추모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미제 침략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여중학생들을 추모해서 마을 오구에서부터 범죄 사건 현장까지 시위 행진을 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